진정 치기링 정기 눈 치기링 치기링 정기 미베 오빠 스터데케죠 치기링 치기링 치기링 치정 치기링 정치 Pastel de carne, carne, pra comer cacholo, ao meu olho empuxado. Me vê pastel de carne, queijo, flango. Pato leis leais, tigre.